뉴스.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개설과목 수요조사 안내입니다. 수요조사 일정은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강의가 실시간 원격 강의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교무처 학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2학기 ICPBL 교수 학습센터 주관 러닝라이트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26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양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하이루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ICPBL 교수학습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서울캠퍼스 졸업앨범 촬영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1년 8월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예약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며 주 드드림 멀티미디어 앨범 예약 홈페이지로 촬영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1심 선고와는 달리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 사찰 혐의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인 비선실세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단 사유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5일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정권 재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여당 내부의 만류에도 이 전 대표의 의지는 굳건했고 결국 찬성 154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본 사퇴안은 가결됐습니다. 한편 이번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가 남은 당내 경선과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두고 논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회사들은 백신 효능의 약화와 이스라엘의 부스터샷 선례를 근거로 하여 부스터샷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학적 안전성과 백신 불평등 문제를 근거로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백신 부스터샷 논쟁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양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1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 장보석, 기술에 박지현,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